광주인민봉기 37돌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5월 23일 인터넷토 홈페이지에 광주항쟁용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친미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